평양에서 최근 국제축구연맹 높은 급 감독 강습이 있었습니다. 리런과 실기로 나뉘어 진행된 강습에는 조선의 여러 체육단 감독들이 참가했습니다. 강습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훈련 지도, 육체 훈련 방법, 그리고 축구 경기에서 감독들의 역할 등이 취급됐습니다. 강습을 국제축구연맹 강사 콘스탄틴 스테폰 필리프가 집행했습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 청년급 감독 강습도 진행되었습니다.